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돌세 즈음에서 러시아의 신문 니즈고로드스카야 브라우다 제92호 대외 러스통신 인터넷통신 예로페이 대외 하바롭스크 변강 인터넷신문 제브리 대외 인터넷 홈페이지 아무르프레스가 특집하고 글을 게재했습니다. 신문 니즈고로드스카야 브라우다 제92호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셨습니다.